것 같은 girl. 습관적으로 너의 허리에 내 손을 얹고 걸어있기를.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단둘이 있고 싶지는. 우린 멈출 줄 모르고 서로에게 속삭임 하고 이제는 허락해줘. 널 가지고 싶어 yeah. 우린 이 밤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. You make me feel good yeah. 이제 너의 눈을 감아줘. 모든 준비는 끝났어. I got a crush on you, crush on you. 너의 눈을 감아줘. 내 입술이 널 부르잖아. Oh, I got a crush. You got mad talent. Crush on you. 너 뭔가 그것만큼 귀엽고 조그맣고 완벽해. Russian blue 이열산수 딱 반하는데 걸렸던 시간. 너랑 하는 게임은 dangerous Russian roulette. 내 허벅지의 사이즈가 네 허리 둘레. 두 명 다 배구 스타일 즉 섬이 두 개. 그 사이에 다리를 놨지. 복제인간 기술 언제 개발돼. Cause I need a copy of your sexiness. 언제나 text me yes. Sugar sweet 바다 cool S-E-X. Oops 미안 맥시 패단 미안 S-E-S. 나 원래 이랬지 than sexy. Oops, sexy. Yeah, I got a crush on you. And you can rush Tom Cruise with the face and the brains and your boobs. Boobs. 우린 둘 다 성인 솔직하자. 통정 없이 하루 종일 쪽쪽대자. 진공청 소리. 이제 너의 눈을 감아줘. 모든 준비는 끝났어. I got a crush on you. Crush on you. 너의 눈을 감아줘. 내 입술이 널 부르잖아. Oh, I got a crush. I got a crush on you, crush on you. 너의 눈을 감아줘, 감아줘. I got a crush on you, crush on you.